한참을 두드려봤지만 내 삶의 파도는 그치지 않았어. 행여나 잦아들어질까 하루를 매일을 서성입니다. 단 하나의 소원은 시린 가슴을 환한 빛으로 밝히는 것. 참아보고 또 참아봐도 고인 가슴에 눈물 지워낼 수 없으니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참지 못할 이 아픔만 커져만 가오. 난 꿈꾸기만 했어. 없는 질긴 인연을 멈추는 것. 참아보고 또 참아봐도 고인 가슴에 눈물 지워낼 수 없으니 몇 번씩이나 소리쳤지만 한숨 속에 사무쳐